Integrated Korean Beginning 2 Lesson 14 음식점에서 Conversation 1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성희 어머니, 유진, 마크 네 사람이 한국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네 명인데요. 자리가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나는 된장찌개 주세요. 저는 불고기하고 냉면 주세요.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마크 씨, 비빔밥 먹어봤어요? 네. 학교 식당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육개장이 먹고 싶은데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네 명인데요. 자리가 있어요?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주세요. 된장찌개 주세요. 나는 된장찌개 주세요. 냉면 주세요. 불고기하고 냉면 주세요. 저는 불고기하고 냉면 주세요. 비빔밥 먹을래요.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먹어봤어요? 비빔밥 먹어봤어요? 마크 씨, 비빔밥 먹어봤어요? 맛이 있었어요. 먹어봤는데 맛이 있었어요.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있었어요. 학교 식당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있었어요. 네, 학교 식당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있었어요. 먹고 싶은데요. 육개장이 먹고 싶은데요. 오늘은 육개장이 먹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오늘은 육개장이 먹고 싶은데요.